끝이 없을 사랑인 걸 알기에 널 영원까지 기다린다. 내 가슴 속 사랑은 너여야만 하니까 모든 순간을 널 찾아 헤맨다. 그래야만 사라지는 나라서 내 곁에 없어도 널 지켜낼 거야. 못다한 내 사랑이 서러워도 그래도 너만을 사랑한다. 미치게 그리워한 너니까 떠난 후에도 깊은 사랑을 뼈저리게 하니까 그만큼 너만을 사랑한다. 가슴에 오직 너만 사니까 마지막까지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. 모든 순간을 널 찾아 헤맨다. 그래야만 사라지는 나라서 내 곁에 없어도 널 지켜낼 거야. 못다한 내 사랑이 서러워도 그래도 너만을 사랑한다. 미치게 그리워한 너니까 떠난 후에도 깊은 사랑 너만을 사랑한다. 가슴에 오직 너만 사니까 마지막까지 너만을 위해